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사, 의사, 변호사, 간호사, 청소부, 운전사, 그리고 요리사 등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찬송을 통해 알아보아요. 오늘 첫 곡입니다. 어린이 구원 찬송,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들으면서 선생님처럼 아멘 하며 신나게 들었을 텐데요. 이 찬양 가사의 뜻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란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에, 아멘이란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구원받았냐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생활로 쏟은 거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활에서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어린이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한 증인이 되세요. 구원받았냐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는 어린이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세요. 다시 한번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 듣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반복해 보기로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 새 찬송,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 부를 때 할 것은요, 359 박수를 치며예요. 찬송을 부를 때 아멘을 외치기 전에 선생님이 제안한 박수를 치고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에 박수 3번 하고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3번은, 박수 5번은, 박수 9번은. 그럼 선생님 지시에 따라 잘 따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박수 칠 준비 다 됐죠?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에 박수 다섯 번! 짝짝짝짝짝!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에 박수 아홉 번!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로서 증거해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에 박수 세 번! 짝짝짝! 아멘! 우리 친구들 활기차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이번 주에도 박수치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승리하길 선생님이 함께 기도할게요. 이제 지난주에 들어본 나 믿어요 찬양 듣고 말씀 암송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암송 시간인데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 사이에 높은 벽이 있다면 여러분은 극복할 방법을 찾거나 그의 곁에 있는 벽을 건널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죄를 이겨내거나 극복할 수 없고 스스로 죄를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성경 주소를 알려줄 테니 함께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 에베소서는 신약성경에 있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랑 한 목소리로 읽어보아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의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어린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가까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선생님이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러분의 죄, 즉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알고 깨닫고 매일 감사하세요. 저희는 잠시 복음성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 듣고 2부에서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언제나 나를 향해 This song was downloaded from mpsongs.com. 브라질에 대해 배우고 기도해 왔어요. 브라질은 남미의 중심에 있지만 선교사가 많이 필요한 나라예요.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고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더 많은 선교사가 브라질과 남미에 가야 해요. 그럼 누가 선교사로 갈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영어 버전 스톱 들어보세요. 찬양 듣고 누가 미래 선교사가 될 수 있을지 또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다 함께 알아보기로 할게요. 선교사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미래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앙 훈련이에요. 날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선교사로서 훌륭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 훈련이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용돈 관리예요. 미래 선교사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용돈을 절약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 드릴 십일조와 헌금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네 번째는 시간 관리예요. 또한 미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선 부지런해야 해요. 시간표를 짜서 하루하루를 계획성 있게 사용하는 지혜도 필요하죠. 마지막으로는 언어 공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여러분은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그들과 함께 말하고 듣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언어 공부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브라질을 위해 다시 한번 저희가 기도할게요. 선생님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아멘할 수 있겠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브라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브라질에서 브라질 어린이들과 또 어른들을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 영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찬양한 곡 듣고 어린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어린이 구원 찬송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들어볼게요. 허드슨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어디 한번 몇 가지 질문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허드슨 테일러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면서 의학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배웠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맞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잘 맞췄어요. 두 번째로는요, 범선으로 중국에 가는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난주에 그것이 문제였죠? 강한 해류가 배를 물속 암초와 모래 쪽으로 몰아붙이려 했어요. 만약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보이는 상황에 두렵고 떨지도 몰라요. 특히 수영을 전혀 못하는 친구라면 더 그렇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겠죠? 허드슨은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걱정스러운 선장이 배를 구하기 위해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허드슨이 말했어요. 선장님, 우리 중에 네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선실로 들어가서 즉시 순풍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크리스찬인 선장이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은 즉시 선실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허드슨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리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갑판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큰 돛의 끝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사람이 거칠게 물어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곧 바람이 불 거예요. 그 사람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바람을 보고 싶소.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할 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돛이 부드럽게 펄럭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부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보세요! 그것을 가리키며 허드슨이 소리쳤어요. 아니, 그건 지나가는 미풍에 불과하단 말이오. 갑판장은 투덜거렸어요. 큰 돛을 내려놓으세요. 허드슨이 다시 재촉했어요. 갑판장은 가능한 빨리 돛을 내려놓았어요. 정말 미풍이 불었을까요? 정말 바람이 계속 불면서 배가 안전하도록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었을까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듣도록 해볼게요. 어린이 구원 찬송 폭풍 만난 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 배의 돛에는 바람이 가득 채워졌으며 그들은 위험한 암초를 피할 수 있었어요. 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허드슨은 어떠한 곳에서나 어떠한 순간에도 그것이 영국이든 바다 위든 중국 땅이든지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어요. 마침내 다섯 달의 항해 후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해안가에 도착했어요. 춥고 안개 낀 날 덤플라이즈 호는 상하이에 정박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드슨은 중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감사의 눈물이 그의 두 뺨에 흘러내렸어요. 그의 주위의 비좁은 거리마다 읽을 수 없는 밝게 빛나는 간판들이 있었어요. 푸른색의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과 따뜻해 보이는 옷을 입은 여자들이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고 있었어요. 어린이들은 더러운 거리에서 놀고 있었고 부유한 중국이들은 손수리를 타고 다녔어요. 허드슨은 검은 눈동자에 검은 머릿결을 가진 이 사람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어요. 허드슨은 이 사람들에게 빨리 구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아직 중국어를 말할 수 없었거든요. 먼저 그는 살 곳을 찾아야 했어요. 몇 시간 후에 이 도시 밖에 살고 있는 친절한 한 영국 선교사와 함께 방을 찾았어요. 그리고 매일 몇 시간 동안 허드슨은 인내심 있는 중국인 교사와 함께 차가운 방에 앉아 중국어를 공부했어요. 중국인 교사와 함께 차가운 방에 앉아 중국어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상한 단어를 발음하느라 혀가 아팠고 이상한 한자를 읽으려니 눈도 많이 피곤했어요. 생소한 낯선 말과 음을 잊지 않으려는 허드슨의 노력. 하지만 가끔씩 머리가 아프기도 했어요.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때론 낙담도 되었지요. 허드슨은 계속 중국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찬양 한 곡 더 듣고 계속 이야기 들어볼게요. 주님의 시간에 복음성과 찬양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허드슨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도시와 마을을 열심히 방문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려고 했어요. 때론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가기도 했고 어떤 때는 혼자 가거나 중국인 동역자와 함께 가기도 했어요. 넓은 양쯔강을 다니기 위해 거주용 배를 빌렸어요. 양쯔강을 흐르는 지류와 운하를 수마일 다닐 수 있었어요. 이 하천을 따라 수천여의 낡은 벽으로 둘러싼 건물이 있는 마을과 도시들이 있었어요. 이 마을과 도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 결코 들어보지 못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수 없는 거짓 신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배를 탄 허드슨은 음식과 작은 난로와 담요를 가지고 다녔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과 난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담요는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또한 약과 의료기구도 가지고 다녔지요.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수백여 개의 전도지와 쪽복음 그리고 신약성경도 가지고 다녔어요. 허드슨의 동역자들은 마을을 거슬러 배를 저어가곤 했어요. 마을이 가까이 있으면 걸어서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깝지 않으면 삐걱거리며 덜컥거리는 매바퀴 손수레를 타고 그곳까지 가야 했어요. 허드슨은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하나님에 대해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했어요. 마을에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때로 그들은 허드슨을 두려워해서 도망치고 숨기도 했어요. 어떤 마을에서는 쑥덕거리는 어른이와 어른들이 그를 보려고 모여들기까지 했어요. 저 사람이 입은 이상한 옷 좀 봐. 머리를 잘고 곱슬거리는 모래 빛깔이네. 허드슨이 입은 옷이 정말로 이상했겠어요. 그리고 허드슨의 머리카락은 그들처럼 길고 곧은 검은 머리칼이 아니라 짧고 곱슬곱슬한 엷은 갈색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허드슨이 죄인들을 사랑하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전하는 것을 기쁘게 들었어요. 읽을 수 있는 수천의 사람들이 전도지와 신약성경을 받자 그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씨에씨에 하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필요한 약을 주는 것을 아주 기뻐했어요. 하지만 허드슨이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은 것은, 웰컴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과연 허드슨에게 어떤 또 다른 일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걸까요? 드디어 허드슨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중국 전도 여행이 다가왔고 다섯 달 만에 이루어지고 중국 땅을 드디어 밟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국을 떠나 외국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외국 땅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실망치 않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우리도 허드슨처럼 이렇게 씩씩하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